기쁜 성탄, 크리스마스, 참 축제요, 명절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단순한 명절이고 문화고 또 전통이고 습관이냐? 이 크리스마스가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는 어떠한 상태냐? 관계가 확실해야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축하할 수가 있죠. 저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진정한 의미를 새롭게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많은 물건들이 있고 세상에 많은 물건들이 있지만은 이 물건들은 스스로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만들어졌죠. 그런데 따지고 올라가면 만들어지지 않은 존재, 스스로 있는 존재가 한 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영원하시고 인격을 가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시다. 하나님 아버지시. 그분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있으라, 있으라. 24시간, 6일 동안에 전능한 능력으로 있으라 해서 창조하셨어요. 진화론자들은 잘 안 믿으려고 하지만 믿으시면 다 대답이 나와요.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어요. 우리 인간들은 개나 돼지나 원숭이하고 달라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진 인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 인간을 빚으시고 코에다가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적인 존재예요. 살아있는 생영이에요. 영적인 존재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의 신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한번 인간으로 나면 영원히 영생하는 존재예요.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위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강제로 영광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허락하셔서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 사람을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강제로 여기 오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왔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자유의지.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이 자유의지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느냐 안 순종하느냐 검증이 필요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선악관을 두시고 먹지 마라 하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가진 교만, 탐욕, 이기심,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우리 조상이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타락이 들어왔어요. 악이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면은 죄, 저주, 고통, 굶주림, 질병, 죽음, 눈물, 시기, 질투, 미움, 전쟁 이걸로 그냥 꽉 차 있는 게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그 속에서 나도 그 죄를 먹고 마시면서 그 속에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중에 기도 제목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나는 문제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사람은 손 들라. 저도 손도 못 들어요. 여러분들도 다 아픔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고 겉으로는 다 똑같은 것 같아도 속에는 다 엉어진 어쩔 줄 못하는 해결할 수 없는 눈물이 있어요. 그것을 철학에서는 한계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계 상황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딱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상은 또 못한다. 이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손문식 박사라고 두 주 전에 제가 장례식을 인도했는데 정말 하기 싫은 장례식을 인도했어요. 그분이 제가 손 목사라는 것 때문에 저를 찾아왔어요. 대단한 분이에요. 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갖고 교수고 돈도 많고 모든 걸 다 갖췄어요. 예수는 안 믿어요. 68세예요. 예수 믿어야 돼. 나 형님으로 생각하면 예수 믿어야 돼. 알았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7월 달에 퇴직하면 여기 와서 같이 모시고 신앙생활 할게요. 이랬다고요. 그런데 지난 6월 달에 저 암에 걸렸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68세 그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두 주 전에 돌아가셨어요.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런 인간이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해결할 수 없는 한계 상황, 이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이렇게 발전했어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해답이 무엇이냐? 해답이 무엇이냐? 인간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죄로부터 왔다 이거죠. 그럼 죄는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 값을 지불하는 것이 어떻게, 누가, 무슨 방법으로 지불해야 되나? 지불할 수가 있는가? 그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제사의 완성을 통해서 죄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양이나 소나 암소의 제설로 그건 임시적이고 그냥 덮어둘 뿐이지 완전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라도 독생자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주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고 부활하심으로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그것을 나 때문이라고 믿는 그 사람들을 자녀 삼아서 새로운 세상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예, 하나님은 인간을 버리실 수가 없습니다. 인간을 완전히 그냥 나는 몰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신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신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내 속에 하나님의 신이 있는데 어떻게 나를 버리십니까? 버리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독생자를 보내셔서 구원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최대의 우리를 위한 희생 방법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선물로 받아서 감사합니다 하라고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이것이 구원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메시아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려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내가 메시아다, 너를 위해서 죽겠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고. 자격 조건이 있어야 돼요. 요 말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되시려면 일곱 가지 조건이 돼요. 거기에 맞는 분이래야 돼요. 첫째가 뭐냐?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이 돼야 돼요. 두 번째, 왕이시고 종이셔야 돼요. 세 번째, 선지자고 제사장이 돼야 돼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아브라함의 씨, 자손에서 나오고 다윗의 왕권을 가진 자라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것이 미리 예언되고 그 예언이 성취돼야 돼요. 그리고 죄가 없는 어린 양으로 죽기 위해서 인간에게는 다 원죄가 있잖아요. 내가 죄가 없어도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원죄가 있어요. 이 원죄까지도 없는 분이래야 돼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원죄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얘기들이, 이런 조건들이 그냥 우화나 신화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제 일어났던 사건이고 사실이어야 돼요. 우화가 아니라고요. 그런 그 일곱 가지 조건을 다 갖춘 분이라야 나를 위해서 메시아가 될 자격이 있고 그 자격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것이 나에게 미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을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으면 내게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다 갖춘 일곱 가지 조건을 갖춘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뿐이다. 그래서 그 오직 예수님이 일곱 가지 조건을 다 갖춘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크리스마스 얘기. 크리스마스. 마태복음 크리스마스. 요셉을 중심으로 한 크리스마스 얘기예요. 누가복음 크리스마스. 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크리스마스예요. 마가복음은 생략했어요. 요한복음은 한마디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오메.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그 한마디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크리스마스의 모든 일곱 가지 요건을 갖춰서 다 하려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과 모든 것이 다 달라. 그러나 다양성이 있어서 하나로 뭉쳐져.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신비해. 재미있어. 감동적이야. 은혜야.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얼마나 감사한지, 감격한지. 자, 제가 크리스마스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크리스마스 이야기는 먼저 예언으로 시작됩니다. 앞으로 700년 전에, 예수님이 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앞을 내다보면서 예언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예수님이 나시기 700년 전에 처녀가 잉태하여.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처녀가 잉태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시니까 아들을 보내실 수밖에 없다고 지금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자, 이사야 9장 6절을 보십시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에게는 정사를 메웠고 그 이름은 뭐예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와, 크리스마스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왕이요, 기묘요, 평화의 왕이다. 7절 읽어봐요.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를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반드시 이룰 것이다. 영원토록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 왕국을 이루시고 그 메시아 왕국은 공평과 정의로 영원히 통치하고 영원히 계속되리라.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그 나라에 들어갈 축복이 보장되어 있다. 할렐루야. 예, 이겁니다. 영원한 메시아가, 영원한 메시아가 왕국을 세워서 그 왕국에 예수님을 믿는 저도 여러분 모두도 다 들어가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십니다. 아멘 하십니까? 아멘 하십니까? 네. 다른 사람으로 들리는 얘기 듣지 마세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참, 메시아 왕국에 내가 들어갑시다.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그 메시아가 어디에서 출생할 것인가? 다시 700년 전으로, 예수님 낳기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누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게 될 것이라고 정확하게 딱 지적을 합니다. 베들레헴 조명이 다 비춰지죠. 아,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라. 뭐야? 그가 하나님이시다 말이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베들레헴에 출생하실 것이다. 아, 놀랍지요? 예. 이런 예언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예언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예언이 성취되어야 되고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한 그 조건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신약에 들어와서 드디어 4장 4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때가 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어디서 오신다 다 예언됐는데 때가 차니까 그 예수님이 여자에게서 나셨다. 성경은 전부 남자가 아이를 낳습니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아들로 하지 여자가 아이를 낳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만은 반드시 여자가 아이를 낳습니다. 왜 그러냐? 처녀 탄생, 동정녀 탄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참 신비하고 재밌잖아요. 그래서 예언이 성취됐건 선포합니다. 그래서 예언이 선포돼가지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새로운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이미 이 세상 나라가 있잖아요. 이 세상 나라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고 아픔과 눈물과 저주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싸움과 전쟁이 끝이 없는 나라가 이 세상 나라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세계가 이루어져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자격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것을 믿는 자들을 따로 뽑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따라오십니까? 예, 예, 이거예요. 마귀가 지가 지배하는 그 세상에서 고통받던 백성들을 예수님의 피를 통과해서 그들을 백성으로 삼아서 새로운 세계가 이루어진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말씀하면서 16절에 보니까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드디어 나시니라. 아, 참 재미있잖아요. 제가 아까 일곱 가지 조건을 쭉 얘기하면서 지금 풀어가는 거예요. 예. 이제 본격적인 크리스마스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의 크리스마스는 마리아 중심이에요. 마리아 중심. 자, 26절에 보니까 여섯째 딸에, 여섯째 딸은 어디를 기준한가 하면 침례 요한이 임신한 후에 여섯 딸. 왕이 오시려면 먼저 선발대가 가서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개월 전에 침례 요한이 나서 예수님 오실 것을 예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6개월이라 그 말이에요. 6개월 전에 천사 가브리엘이,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들은 전부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다 연결하는 거. 특별히 가브리엘 천사, 기쁜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그러니까 천사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천사들이 와서 다 하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나사렛 동네에 이르러와서 요셉이라고 정원, 요셉이라 정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러 그 마리아에게 왔다 갔다. 여기서 강조하는 게 처녀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뭡니까? 구원자라 하는 말이에요.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그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그 조상이 누굽니까? 누구의 조상입니까? 요셉의 조상입니까? 마리아의 조상입니까? 마리아의 조상이에요. 왜? 마리아가 이렇게 임신해서 아기를 낳아도 요셉이 그걸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그건 모르는 상황이에요. 결국은 그 조상이라는 것은 그 전에 이루어진 사건인데 마리아 자신이 다윗의 후손이란 뜻이에요. 마리아 자신이. 그래서 밧세바의 두 아들, 하나는 솔로몬, 하나는 나단. 이 나단 계통의 흐름으로 나온 것이 마리아. 그러니까 혈통을 말합니다. 혈통상으로 다윗의 혈통을 말하고 나중에 호적에 올려서 요셉은 족보상으로, 족보상, 혈통상, 이렇게 봐도 이렇게 봐도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왕통을 가진 왕이시다. 여기서 그 조상 다윗의 왕을 이를 저에게 주시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도록 할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야, 그렇죠? 그 나라가 무궁하다. 이 말이 들리세요? 이건 알아들으세요? 그 나라가 무궁한 나라, 무궁한 나라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나의 나라예요. 여러분이 들어간 나라예요. 앞으로 가서 영원히 누릴 그 나라가, 이 나라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낳지 못합니다. 난 남자를 몰라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라고 당연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그러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처녀의 몸에 아기 하나 낳게 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임신할 것이다. 제 말을 들으세요. 들으셔야 돼요. 예. 성령의 능력으로 네가 잉태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이 그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이 덮으시리라는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동안 알지 못하셨으면 오늘 확실하게 깨달으세요. 이 덮으신다 하는 말은 이렇게 딱 덮어서 외부의 세력이 못 들어오게 외부의 영향이 못 들어오게 딱 덮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기가 생겼잖아요. 그때 여자들의 아기 집 자궁에 아기가 들어서잖아요. 그때 딱 성령의 능력이 덮어서 원죄까지도 조상의 원죄까지도 못 들어오게 딱 막았다 그 말이에요. 따라오십니까? 이해가 안 가십니까? 그 말이에요. 덮으셔서 예수님이 원죄까지도 못 들어오게 막으셔서 완전한 깨끗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덮으셔서 예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예.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으로 들어갑니다. 마태복음은 요셉 중심이에요. 약혼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동정녀 탄생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나타난 것이지 잉태된 것이지 남자와 관련돼서 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19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거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석 달쯤 지나면 배가 나오잖아요. 배가 부르잖아요. 요셉이 보니까 자기의 약혼자가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데 저건 분명히 임신이야. 마리아가 임신했어. 임신해서 이게 말이 되냐? 나하고 상관없는데 이게 말이 되냐? 저거 내가 말만 하면 그 당시 율법사회니까 돌맞아 죽잖아요. 간음했다고 돌맞아 죽잖아요. 말만 하면 죽게 생겼는데 그렇다고 말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 말이 참 묘한 표현이죠. 신기한 표현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가만히 마리아가 해를 받지 않고 끊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는데 그때 천사가 또 나타나서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마리아가 무슨 음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야.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구원자로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 이거라구나. 요셉의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이름을 아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장차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함께 하신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메시아가 날 것이다. 이미 700년 전에 예언하지 않았느냐. 그렇죠. 그게 이루어진 거야. 알았어?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내를 데려왔으나 25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였다. 야, 요 말이 이거 중요한 거죠. 동침치 아니하였다. 그리고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했다. 구원자라 했다. 참 신비하잖아요. 재밌죠. 감동적이죠. 제가 아까 7가지 조건이 돼야 메시아 자격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거 하나하나가 다 그걸 맞춰가는 거예요. 다시 누가복음으로 다시 갑니다. 누가복음은 크리스마스에 이때의 1절 2장 1절 이때의 가이스라 아고스다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다. 이게 뭐예요? 로마 황제 아고스트 예수님 역사적인 사실이었다고 말이야. 역사를 보면 로마 황제 아고스트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호적해라고 했던 그런 것이 다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화나 신화로 만든 얘기가 아니라는 걸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호적하라 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갔어. 그러니까 마리아도 다윗의 후손이고 요셉도 다윗의 후손이니까 다윗의 본고장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잖아요. 베들레헴으로 다 간 거예요. 가니까 사람들이 바글바글해.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관이 없어. 애는 임신해서 나와야 되는데 내야 되는데 들어갈 데가 없어. 할 수 없이 어디를 갔어요? 마구간으로 간 거예요. 좀 재밌잖아요. 마구간으로 갔어요. 이 마구간은 그 당시 상황이 그랬지만은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이 겸손하게 짐승의 말구 위에 누우신 모습. 참 감격적이잖아요. 야, 이럴 수가 있는가? 감격적이에요. 예. 그런데 7절에 보니까 마다들을 낳아서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마다들이라는 말입니다. 마다들. 첫째 아들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는 종신토록 처녀로 살았다라고 가르치요.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로서, 하나님의 어머니로서 하늘에서는 황후가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성경대로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마다들이라는 것은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다. 마다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그 다음에 야고보도 낳았고 유다도 낳았고 요셉도 낳았고 시스터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신처럼 처녀로 낳았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 구별해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축하 파티가 이루어진 거예요. 내 목자들이 밤에 양을 지키고 있던데 갑자기 하늘이 환해지더니 아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며 나팔을 불며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뭐야? 천사들의 축제가 벌어진 거예요. 이야! 너무 감격했어. 그랬더니 거기서 10절부터 같이 읽어봐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라. 11절 크게 오늘날 다윗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13절 호련히 초다한 천군이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라되 14절 크게 다같이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뭡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여기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해요. 모든 사람이 아니야. 모든 백성이 아니야.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란 말은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나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죽으셨다.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 축복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예. 예. 그렇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복음이지만은 다 복음을 믿는 게 아니야. 그 중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만 구원받아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안 들어가요. 결과적으로 보면 뭐예요? 택함 받은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택함 받은 사람. 그러니까 내가 택함 받은 사람이냐? 안 받은 사람이냐? 자꾸 믿으려고 해도 나는 안 믿어져.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도 나중에 믿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안 믿어져서 정말 못 믿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제가 고민해요. 저 사람 택함 못 받았나? 미안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결과적으로 보면 택한 사람만 구원받는다. 다시 말씀드려요. 지극히 높은 것은 모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 중에 내가 들어가야 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그 영광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예. 거기에서 죄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자, 마태복음으로 다시 들어가요. 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 때라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요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만든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 단군 신화나 그리스 신화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중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Please! 그러지 말아요. 이건 역사적으로 있었던 실제적인 사건이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되 2절 같이 크게 읽어요.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유대인의 왕으로. 그것도 헤롯 왕 밑 앞에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헤롯 왕이 뭡니까? 세상 왕이잖아요. 강력한 왕입니다. 이 세상 왕국은 뭡니까? 마귀의 왕이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나라의 헤롯 왕이 강력한 왕인데 그 앞에 가서 막 들이대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깜짝 내가 왕인데 무슨 왕이 또 나냐? 새로운 왕이 탄생하셨어요. 그 왕이 진짜예요. 그 왕이 영원한 거예요. 그 왕을 여러분들이 왕으로 삼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죠? 예. 그래서 선포하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아셔야 돼요. 2년 동안 두 사리안 다 죽였으니까 2년 동안 동방 박사들이 저 페르시아 이란 지역에서 별을 따라서 왔어요.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왔어요.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갑자기 별이 없어졌어. 어? 우리는 인도하던 2년 동안에 인도하던 별이 없어졌어.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왕궁으로 간 거예요. 왕궁으로 가서 세상 왕 앞에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어.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새로운 왕이 나셨다. 선포하게 만든 거야. 아, 신비하잖아요. 재밌잖아요. 맞바로 별이 없어지질 않고 바로 그냥 베들레헴으로 바로 갔으면 그냥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에서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바로 그냥 갔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별이 없어졌어. 그 없어지는 바람에 왕궁으로 갔어.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라고 선포한 거야. 이야, 이게 참 신비하잖아요. 크리스마스는 참 신비한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난리가 난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섭리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건이죠. 아, 놀랍다. 참 재미있다. 그치? 9절에 보니까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세 베들레헴에서 났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베들레헴으로 갈때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문득이라는 말은 뭡니까? 없어졌었는데 그동안 2년 동안 앞길로 인도하신 그 별이 갑자기 없어져서 혼란해서 왕을 왕의 나심을 선포했는데 문득 다시 나타났다. 그것은 사라진 것은 하나님의 역사였다 그 말이에요. 따라오시죠? 네, 신비한 얘기죠. 그래서 다시 나타났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머물렀다. 그랬더니 보이가 별을 보고 가장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참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경배를 드리고 황금 유황 모략을 드렸다. 황금은 뭐예요? 왕에게 드린 선물이요. 유향은 뭐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모략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아, 이게 복음이죠. 예수님, 왕 되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가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으심을 주고시는 그 왕의 앞에 가서 경배를 드렸다. 감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크리스마스의 사건을 요한복음 16장 28절은 한마디로 증거하고 있어요. 자, 28절 또박또박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누가 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와서 뭐 하셨어요? 세상에 어떻게 왔어요?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아기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믿는 자들을 구원해서 따로 구별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다시 가노라. 저는요, 성경을 읽다가 요 말씀하고 더 갈 수가 없어. 너무 감격이 되었어. 이거로구나. 삼위일체를 말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그로부터 나와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가노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믿게 되면 다시 와서 모든 성도들을 부활시키고 끌어올려서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 와, 이 세계가 보이십니까? 이 세계가 보이셔야 돼요. 이 말이 들리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기 땅에 오매 요한복음은 크리스마스에 요셉 얘기도 없고 마리아 얘기도 없어요. 그냥 자기 땅에 오매 이렇게 써요. 이게 자기 땅이래. 이게 이 세상이 자기 땅이래니까. 왜? 자기가 창조했으니까 자기 땅이지. 그런데 이 세상이 죄와 파멸로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다시 왔다. 한마디로 크리스마스는 한마디로 얘기해요. 오메. 오메가 크리스마스. 오메가 요한복음의 크리스마스. 오메. 그런데 사람들이 몰라봐서 영접하지 않았어. 여러분 영접하십니까? 영접하셔야 합니다. 자기 땅에 오메.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땅에 오셨는데도 영접 안 하면 여러분들 지옥 가요. 영접하셔야 돼요. 영접하시면 믿는 자들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야, 놀랍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자격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메시아 자격은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왕이 되고 종이 되어야 된다.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아브라함의 씨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나야 된다. 죄가 없는 자야 된다. 그리고 예언된 예언이 성취된 자라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다 역사적인 사실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거 제가 조건을 받아. 이 조건을 다 충족시키는 것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이 전체 얘기가 크리스마스 얘기. 여러분들이 이것을 확실하게 아시고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야. 여러분들 지옥 가나 천국 가느냐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이것을 나를 위한 것으로 내가 믿어야 돼요.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세상이라는 말로 그냥 넘기지 마세요. 나리야 나. 자,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같이 해봐요. 시작. 하나님이 나를 가슴 쳐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님을 믿는 뭐에 나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한번 크게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님을 믿는 가슴 치면서 나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시죠? 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말하지 말고 나를 말해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가슴 치면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확신하십니까?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결국은 그겁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놀라운 신비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 그런 거로 내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가시겠습니까?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결국은 그겁니다. 결국은 그거예요. 나를 천국과 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10년이 좀 넘었습니다. 이 창조과학회라고 하는 게 요즘엔 활동을 없는 것 같았는데 그때는 활동을 많이 했어요. 교회마다 찾아다니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가 얼마가 되느냐 하고 조사를 했어요. 우리 교회 와서 하겠다 그래서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설문지를 쭉 주고 조사를 했는데 우리 교회에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하는 확신을 가진 사람이 92%예요. 92%. 그 당시. 여기서 10년 넘었어요. 창조과학의 멤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교회마다 다니면서 이것을 했는데 이렇게 높은 비율이 있는 것은 이 교회가 처음입니다. 제가 얼마나 그때 감사했었는지. 지금은 어떤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확실하게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예. 성육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은 확실한 거다. 분명한 거다. 유일한 거다. 완전한 거다. 하나님이시라도 이 방법밖에 없어. 이 방법밖에 없어서 독생자를 보내시니까 봐.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죽냐?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냐?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거야. 우리가 믿는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은 탁월합니다. 누구도 따라올 수 없어. 탁월해. 모든 것에 우월합니다. 그리고 체계가 딱 잡혀 있어요. 그리고 흠이 전혀도 없어요. 완결해요. 이 복음을 내가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이 복음을 이렇게 안타깝게 증거해도 여기에 대해서 불신앙을 하고 불순종하고 무관심하고 배척하고 거절하고 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가장 어린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애애하고 거절하다가 나중에 지옥 가서 껄껄 손목사가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내가 왜 안 믿었을까? 껄껄하지 말라고. 영원히 지옥 가서 고통당하지 말라고요. 저 나이도 먹고 이제 나 은퇴해서 내가 뭘 못하, 무슨 말을 적당히 하겠습니까? 난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실컷 다니다가 지옥 가서 고통당하지 말고 제대로 믿으라고요. 구원은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입니다. 계약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면 순결함을 지켜야 됩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을 삶으로 나타내고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신앙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계속적이고 연속적입니다. 그래서 나를 매일매일 새롭게 성화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성화되어야 됩니다. 구원 받았느냐?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소속감을 가지고, 영적인 자존심을 가지고, 영적인 긍지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늘에 속한, 이 세상에 속한지 않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이 긍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라 이거 말이에요. 나쁜 습관 버리십시오. 나쁜 습관 끊어버리십시오. 아직도 교회를 다니고 집사하면서도 담배 피우는 사람 있습니까? NO! 술 먹는 사람 있어요? NO! 아니라니까. 마약하고 도박하고 몰래 컴퓨터로 성적인 것 훔쳐보고. 안 돼요. 버리세요. 저는 우리 필그림 성도들 속에 이런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줄 믿고, 그렇지만은 간절한 마음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부정하다. 저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맥 이거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입술이 부정하고 생각이 부정하고 태도가 부족하고 부정했습니다. 보혈의 피로 나를 씻어주시고 나의 부족한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빠, 하나님께 친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 지정의 인격체입니다. 인격은 뭡니까? 머리로 복음을 들었을 때, 제가 오늘 쭉 설명했죠. 아, 그거로구나. 그렇다. 나도 믿어야 되겠다. 바로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지적으로 결단하고 가슴으로 내가 믿습니다. 가슴으로 감동과 은혜가 넘치고, 그래서 내 삶이 손발로 연결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가나야 돼요. 성탄의 주인공들은 다 그런 사람입니다. 요셉도, 마리아도, 동방박사도. 예, 마리아가 임신할 때 너 임신할 것이다. 이게 돌맞아 죽는 거예요. 돌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따르겠습니다. 말씀대로 될지어다. 사명에 충실했어요. 요셉이 자기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다. 알았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순종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거예요. 이 요셉이에요. 이런 삶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에게는 죄성이 있어요. 이 죄성이 있고 교만이 있고 이기심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그대로 방치해버리면 나는 실패해요. 내 인생 내가 실패해. 나를 다스려야 돼.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이렇게 자유의지, 하나님 쪽으로 갈 수 있고 마귀 쪽으로 갈 수 있는 이 자유의지, 이 선과 악, 하나님 쪽으로 가는 것이 선이고 악으로 마귀 쪽을 따라가는 게 악인데 선과 악을 내가 택할 자유의지가 있다고요. 그때 나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다스림이에요. 다스림. 나를 다스려서 사탄 쪽으로 가려는 나를 NO! 하고 하나님 쪽으로 자꾸 몰고 가는 게 이게 신앙이에요. 자유의지는 다스려야 되고 다스림과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쪽으로 가서 그래서 동방박사들처럼 별이 나타날 때가 됐다. 아, 이제는 재림의 별이 뜰 때가 됐는데 하고 재림의 별을 찾으면서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면서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예.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크리스마스는 결국 천국 지옥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입니다. 여러분 파스칼 아시죠? 아시죠? 불란서의 위대한 천재야. 그는 과학자요, 수학자요, 물리학자요, 천문학자요, 모든 것을 다 갖췄어. 그 사람이 한 말이 유명한 것이 있어요. 나는 천국이 있다, 없다.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나는 천국이 있다라고 확신하고 그걸 위해서 준비하고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았다. 그런데 마침 죽어보니까 천국이 없다. 그래도 소려볼 게 뭐 있냐. 나 깨끗하고 경건하게 살지 않았느냐 그 얘기예요. 근데 나는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방종하고 내 마음대로 불신앙으로 살았다. 그런데 죽어보니까 지옥이 있어. 어떡하시겠어? 죽어보니까 막상 죽어보니까 지옥이 있는 거예요. 어떡하시겠냐고. 예. 그런데 성경은 100%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100%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천국, 불신앙, 지옥입니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예.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믿으면 천국 간다고 보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위에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어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제가 울부짖어도 딴소리 들리듯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말아요. 그러지 말아요. 불신앙, 무관심, 거절, 배척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세상 것은 다 가졌는데 돈벌이는 잘하는데 사업은 잘하는데 영적인 얘기만 하면 무감각해. 안타까워요. 그러지 마세요. 세상 것을 잃어버려도 예수님만은 꽉 붙들고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겁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여러분들 영성을 개발하셔야 합니다. 복음을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더 깊이, 더 높이, 더 신령하게 영의 세계로 나를 끌어올리십시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의 개인 생활에서 나는 성경을 한 장도 안 봤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건 신앙인이 아니에요. 나는 이 지난 한 주 동안 내 개인 생활에서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아니라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니까. 제 말을 들으세요.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고 수시로 무시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이한 여러분 모두의 새로운 결단이 새로운 출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